아스트라티 라주라테 수에 수라틀 코리아 월 할카테 수에 수리아 리드라스 티피 쿠라테 주체 야마타 시와루슈리 미나쇼르 마디 바이아난 무스타라칸 이스틴카란 델빌레아틀 무타이다 와 무아마라티하 리슈 알리 니란 하르비 나와위야 디토아 주무리아티나